때는 2조 19대왕 숙종 대왕 즉위 초에 남원 사또 이준상 자제 책방 도련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광은 16세요 이목이 청수하고 거지 현량하니 친세간 기남자라. 하루는 일기화창하여 도련님 하인 방자를 데리고 남원산세 구경차로 광할루 누각에 올라 사면 경치를 바라보시다가 추천하는 춘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춘향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춘향 모는 남은 틀기 월매였지만은 춘향 부치는 성참판 기출입니다. 형용자질 능란하여 얼굴은 일색이요 7세부터 글을 읽어 16세가 된 춘향은 글 또한 문장인지라 이날사 말고 시종하녀 향단을 다리고 광한루에서 그리 멀지 않는 눈에 보일락 말락한 농림숲 속에서 그네를 뛰다가 때마침 구경 나온 도령께 발견이 되어 방자를 시켜 춘향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남자의 전가를 듣고 따라올리 만무한 춘향은 방자에게 도령님 전 이렇게 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수해 첩수와 해수혈 기레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고 개는 제 집을 찾느니라. 이런 말을 들은 도령은 급급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책방으로 돌아와 글을 읽다가 혼은 발서 춘향집으로 가고 등심만 앉아 글을 읽었으니 글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느냐. 이날 밤 삼경을 기다려 사또 안목을 피하여 청사 초롱을 들고 방자를 앞세워 춘향집으로 갔습니다. 수선한 춘향모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게 된 도령은 춘향모에게 춘향과 백년 가약을 맺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간밤용 꿈을 꾸게 된 춘향모 이윽고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향과 이 도령은 이렇듯 백년 가약을 맺어 사랑가로 즐기게 되었는데 허나 호사다마인지라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도령 부친 남원사또께서는 동부승기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어 춘향과 도령은 청천벽력 같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시도 못 보면 못 살겠다던 춘향과 이도령 생이별을 하게 되어 이도령은 꽃 같은 춘향을 후끼약을 하고 남원에 남겨둔 채 할 수 없이 부친을 따라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춘향은 오매불망 주야 상사 임과 만날 날만 기다려 세월을 눈물로 보낼 적에 남은 사또 다시 부임하게 되었죠. 그 이름 서울 차학골에 사셨던 변학도란 분인데 변학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고를 살았기로 채물 먹기 수간하고 호세 가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을 높이 듣고 간신히 서들어 남원 부사로 오게 되었죠. 정사는 베풀지 않고 기생전고부터 하게 된 이 사또 기어코 춘향을 잡아들여 수청들라고 하였으나 일부 종사로 결심한 춘향은 충신은 불사 이군이요 연례는 불경이구라. 충신은 두 임군을 섬기지 않는 것이며 연례는 두 지하비를 섬기지 않는다고 이런 결심을 하여노니 30도 권장을 때려 춘향을 큰 칼 씌워 옥에다 하고 마였습니다. 춘향은 이렇듯 옥중에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 이도령은 주야로 글을 읽어 장원급제하여 복명사신의 몸이 되어 암행어사로 전라도로 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 역조를 거느린 의사도 각기 변복을 시켜 4월 15일 남은 광한루로 당도옥에 명을 내렸습니다. 하필 15일이 봉관생신잔치날이라 잔치 끝에 춘향을 내어 죽이기로 했습니다. 천우신조로 하늘의 도움인지 하필 그날 암행어사가 남은 부군을 당도하게 되어 농부들과 만나 춘향 내력을 알게 된 의사또 급급한 마음으로 한모롱이를 돌아드게 되었습니다. 한모롱이를 돌아드니 하하 이는 누구랴 책방에서 데리고 있던 방자놈이 남은 옥중 성춘향 편지를 맡아가지고 이곳에서 만날 줄이야 누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방자에게 모든 것을 알게 된 이몽룡 급급한 마음으로 춘향집을 당도했습니다. 거짓골로 들어선 이도령, 이 형상을 본 춘향모 사이에 대한 괄세가 그렇게 심할 줄이야. 겨우 옥중에까지 같이 가게 되어 춘향을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춘향 형상을 본 이몽룡 기가 막힐 지경이라 내일 봉관 생일잔치 그때 출도를 하겠다는 결심으로 생신잔치에 불청객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괜한 트집을 부려 눈꼬리 사나운 봉관 암행어사들을 축출할 양으로 그르 관장에게 글을 짓게 했습니다. 암행어사 또 크란수 얼른지어 운봉옥에 맡겨놓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운봉 곡성 그 글을 보더니 허허허 이 글 속에 벼락이 들었지. 자중이 한참 요란할 때 잠시 후 암행어사 출도야 출도야 출도야 하는 하늘을 찌를 듯한 출도 소리. 이렇듯 출도를 붙여놓고 본관 변학도를 직위 파직시켜 하옥을 시켜놓고 옥중 죄인들을 다 석방을 시켜놓고 춘향을 해칼시켜 동원 대상을 바라보게 하니 이게 웬일이야. 어젯밤 옥문 밖에 왔던 거지 서방님이 머리에 의사화를 꽂고 춘향을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그립던 서방님을 품에 안기게 된 춘향 천추의 한을 불게 되었고 의사 또는 의전에 복지하여 남원의 춘향 사정을 낱낱이 고해놓으니 춘향을 올려다가 연료로 폐창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태평성대를 누르고 백성은 살기 좋은 정치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동방 예의지국의 충렬의 표본이 아닐 수 없더라. 그럼 지금부터 국보이신 김소희 씨, 소인 조상현, 성우양 한농선, 박송이, 성창순, 안행년 조통달, 제시께서 심려를 기울여 춘향전 판소리를 창극화하여 여기 수록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고유 전통문화예술인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판소리 가운데 춘향전이 완전 무결하게 협성은반 기획 아래 출반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여기 수록된 춘향전이 우리 고유 전통문화예술 작품으로 영구히 표본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